dollar. Knock knock the door, and the elf your knees. 머리 위에 spotlight. 저기 잘난 척하는 걸린 두 번 전혀 달라. 번역을 뻔뻔하게 하는 멍청이 눈덩이 뻥뻥이 몸이 뜨겁어. 어타쿠도 없어 벌레 아이덴티티 남도들 알 수 없어. 남자들의 관심사 저 여자들은 blah blah blah. 롤모델은 난 슈타인 창의력에 붙이나. 남다른 색 억만 달러 내도 내 시간을 사긴 부족해. 뭔 넘버 재생이 너와 다르네. Baby 너와 나는 너무 If you want it, bring it to me, young mandalas.